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거의께서 정연지부 일꾼 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네돌 기념 제1번 조선인 중앙대회 참가자들이 20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7월 20일 정연지부 일꾼 대회 앞으로 보내주신 역사적 축전은 정연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유훈을 불멸의 기치로 추켜들고 오직 주체의 길, 애족 애국의 길, 강성 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해 나갈 위대한 김정은 시대 제1조선인 운동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필승의 복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위대한 진후보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유리 없이 오목하고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도 내외 반동들의 악랄한 정연 탄압 책동을 걸음마다 짚으시면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제1조선인 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릴 수 있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제 7회차 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 따라 올해를 사비주의 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총정의 200일 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마니마 속도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법복을 같이하여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정연지부 일꾼 대회에 보내주신 축전을 보다 철저히 관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편지는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억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